유엔 조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 결의에 법률적 근거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가 17일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 A71-672-S-2016-1042호로 배포되었습니다.